제18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 토론회가 1일과 2일 평양의 과학기술조은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보건부문 일꾼들, 과학자, 교원들과 제1번 조선인 의학협회 부회장, 재미동포 의학자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새로운 주체 100년대 사회주의 보건사업의 빛나는 발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었으며 민족의학과학기술발전과 인민보건사업에서 나서는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설 논증한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됐습니다.